이 아무 생각 없이 돈진 돌멩이가 논의 개구리들한테는 그네들을 죽이고 살리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쑤시개도 그렇답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아무 생각 없이 음식 찌꺼기 속에 버린 날카로운 이쑤시개. 그 이쑤시개가 음식 찌꺼기를 먹는 돼지들의 위를 난도질해서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대요. 여러분 그건 모르셨죠? 내가 어제 김치찌개 먹고 버린 이쑤시개. 그것 때문에 돼지 한 마리가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시죠? 이제부터는 꼭 따로 모아서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은요, 이렇게 하찮은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역시 그렇지요. 말의 돌멩이, 말의 이쑤시개가 되어서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놓을 수도 있겠지요. if a man to say them on the cross a quelque chose.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서 신진아 씨가 신청해 주신 곡, 영화 사베지 나잇 중에서 라바, 시릴 꼴라르의 노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라바, 거기라는 뜻이죠. 거기 가신다면서요, 김승기 씨. 마지막 인사를 보내주셨는데요. 군대 가신다면서 컴퓨터 모니터 가득이 아주 아름다운 밤하늘을 그려주셨어요. 저는 컴퓨터가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걸 잘 몰랐어요. 컴맹이거든요. 그리고 정이 많이 든 프로그램이었는데 FM영화음악 청취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띄워주셨네요. 제목까지 FM영화음악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서 김종세 씨.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방송을 한 번도 못 들으셨나 봐요. 자, 서울 관악구 신림십동의 정유정 씨는 5남매신데 그 5남매가 모두 저희 프로의 애청자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게다가 제가 나오는 TV 비디오 산책까지 빼놓지 않고 본다니까 더 고맙네요. 아, 광고까지 한꺼번에 했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비디오 제목은 귀여운 바람둥인데요. 영화 원제는 멀메이즈입니다. 위노나 라이더, 쉐어, 그리고 밥 허스킨스가 나온 아주 따뜻하고 유쾌한 그런 코미디였죠. 쉐어가 부릅니다. 슉슉송. Does he love me? I wanna know.

강희정 씨, 얼마 전에 면접시험 본다는 그런 사연을 제가 받았는데 첫 출근하셨다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첫 출근한 날 아주 실수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 곡이 실수 마음을 조금은 달래주는 좀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Single Petal of a Rose, 장미꽃 한 입 한 장, 토르 다케미츠의 음악이었는데요. 영화 라이징 선에 삽입된 곡이었죠. 이 영화는 뭐 새 영화 시간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소개가 됐던 영화죠. 헨리와 준, 프라의 봄으로 이미 명감독의 태열에선 필립 카우프만 감독의 최신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일본 기업 회의실에서 어느 날 미모의 백인 여인이 살해당합니다. 두 형사가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동안에 미국과 일본, 이 두 나라의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가 파헤쳐지죠. 얼마 전에 일본 측이 이 영화를 보고 두 나라 간의 무역 마찰을 너무 일방적인 시각으로 다뤘다고 거세게 항의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어쨌든 영화 라이징 선은 개봉되자마자 미국 흥행 순위 1, 2위를 다퉜었는데요. 원작자 마이클 클라이트는 이 소설 처음 구상할 때부터 주인공은 이 사람을 써야지 이렇게 모델을 삼은 배우가 있답니다. 바로 존 코너 형사의 역의 숀 코넬인데요. 그러니까 숀 코넬이는 이 작품의 스텝 캐스트 통틀어서 제일 먼저 결정된 인물인 셈이죠. 숀 코넬이, 그는 1930년 8월 25일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환갑을 훨씬 넘겼죠. 하지만 그 활동력은 지금도 젊은이 못지않게 아주 왕성합니다. 숀 코넬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007 시리즈의 그 날렵한 제임스 본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1편 살인번호 닥터 노우도 재밌었지만요. 2편 그 위기일발 From Russia with Love에서는 참 이 영화가 영화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았고요. 흥행도 아주 성공했었습니다. 특히 맷 몰로가 이 영화 주제가 From Russia with Love를 불렀었는데요. 이 노래가 그의 출세작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는 영국의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불릴 만큼 아주 대단한 인기를 얻습니다. 자, 그가 부르는 이 영화의 주제가 들어보죠. From Russia with Love. From Russia with love I fly to you Much wiser since my goodbye to you I've traveled the world to learn I must return from Russia with love I've seen places, faces and smiles For a moment, but oh, you haunted me so. Still my tongue-tied young pride would not let my love for you show. In case you'd say no, to Russia I flew, but there a man I suddenly knew you'd care again. is through, I fly to you from Russia with love. 정말 영국의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불릴만 하지요. 음성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프랭크 시나트라가 최근에 그 발표한 음반을 들었는데 거기서 음색이 뭐 지금 맷 몰로와 거의 비슷한데요. 영화 007 위기일발 중에서 From Russia with Love, 맷 몰로의 음성이었습니다. 제임스 본드, 그는 세계 제1을 자랑하는 대영제국 비밀정보국의 1급 정보원이지요. 직무 수행상 살인행위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이른바 살인면허를 가진 암호명 007의 사나이입니다. 이 007 시리즈는요, 1962년 첫 작품 007 닥터 노가 나온 뒤에 30여 년인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감독도 많이 바뀌고 또 제임스 본드 역 역시 숀 커너리에서 조지 레잠비, 로저 무어, 또 티모시 달튼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긴 있었지만 그 특유의 극적 재미와 인기는 별 변함없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런 시리즈물입니다. 물론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이데올로기적이지만요. 그래도 또 그 인기에 힘입어서 많은 무명 배우들을 스타로 만들었고요. 뭐 역대 본드거를 말할 것도 없고요. 숀 코넬이 역시 이 역을 맡기 전까지는 사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죠. 숀 코넬이가 이 본드 역을 맡게 된 데는 여러 가지 행운이 따랐습니다. 우선 숀 코넬이는 1957년 호랑이의 행동, Action of the Tiger라는 영화에 출연했었는데요. 이 영화를 감독했던 테렌스 영이 바로 007 시리즈의 첫 감독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숀 코너리는 영국 여배우 다이안 실렌트와 부부였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내 쪽이 훨씬 거물이었죠. 이 다이안 실렌트는 남편이 007 역을 맡도록 상당히 힘을 써줬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시절에 숀 코너리는 육체미. 이 육체미가 아주 뛰어났었는데요. 이것 역시 본드 역에는 최고의 조건이었었죠. 뭐 삼박자가 딱딱 맞은 셈이죠. 숀 코너리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본드 역으로 다시 컴백한 작품이죠. 사실 이 영화는 원래 제작진들이 아닌 다른 제작자들이 만든 007 영화이기 때문에 정통 007은 사실 아닙니다. 뭐냐고요? 007, Never Say Never Again입니다. 자, 이 중에서 Never Say Never Again, 앙상블 뿌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죠. Never, never say never again. Never, never say never again. 007 Never Say Never Again 중에서 역시 Never Say Never Again 앙상블 브디 오케스트라였습니다. 1955년에 영화계에 데뷔해서 미스터 007 뭐 이렇게 대명사처럼 불렸죠. 계속해서 007로 군림해온 숀 커너리. 하지만 그는 배우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고생을 엄청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트럭을 운전했기 때문에 그리 환경이 넉넉지 못했는데요. 그도 역시 중학생이던 13살 때부터 우유 배달을 시작합니다. 게다가 가정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면서부터는 학교도 일찍 그만두게 됐죠. 숀 커너리는 18살 때 해군에 지원 입대해서 제대한 뒤에는 철강 노동자, 도로 공사 인부 이렇게 힘겨운 생활을 전전합니다. 그러던 중에 런던에서 열린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 출전한 것이 계기가 돼서 뮤지컬 남태평양의 무대에 서게 됩니다. 숀 커너리는 대사가 있는 역할을 맡게 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기 공부를 시작하죠. 데뷔작은 No Road Back이라는 액션 영화였는데요. 그 건강한 체격 때문인지 그 뒤에 그는 B급 액션 영화의 단골, 단역 배우가 됐어요. 그 무명의 세월, 자기를 원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서 얼굴을 내밀어야 하는 아주 서러운 시절이죠. 하지만 이 길고 긴 시간을 견뎌서 그는 그 대가로 60년대 세계 영화계에 스파이 액션 붐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됐습니다. 007 시리즈 1편인 닥터 노, 2편인 위기 일발, 3편 골드핑거, 4편 썬더볼 작전, 5편 007 두 번 살다, 6편에서는 잠시 쉬고 다시 7편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이렇게 이 6편의 007 시리즈로 이제 최고의 액션 스타가 됐죠. 하지만 숀 커너리는 이미 007 영화를 한 3편 정도 찍고 난 뒤부터는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본드의 고정된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영화에, 조금은 다른 장르의 그런 영화에 출연해 보게 되죠. 지나 롤러 브리지다와 함께 출연한 미스테리 멜로물 Woman of Straw, 우리나라 개봉 제목은 갈대였죠. 또 시드니 로맥 감독의 언덕, 더 힐, 이런 영화에 출연을 하긴 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감독을 했던 기록 영화 The Bowler and the Bonnet, 이 영화도 혹평 속에서 막을 내려버렸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알프레드 히치콕의 마니, 또 몰리 마기레스, 숀 코너리의 도청, 자두즈, 서부 영화 샬라코,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이런 영화들에 계속 출연을 해서 변신의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그리고 숀 코너리는 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아주 기억될 만한 세 편의 영화에 출연하게 되죠. 오드리 헵번과 공연했던 로빈과 마리안, 또 아프가니스탄의 오지를 배경으로 해서 왕이 되려고 꿈꾸던 한 사나이의 모험과 사랑을 그린 왕이 되려는 사나이, The Man Who Would Be a King, 그리고 숀 커너리가 저돌적인 아랍의 지휘관으로 등장했던 바람과 라이언, 이 세 영화가 바로 그 영화들입니다. 특히 로빈과 마리안 이 영화에서 숀 커너리는 늙은 로빈훗으로 출연을 했죠. 셔우드 숲으로 탈출한 늙은 로빈이 그 노팅검의 영주, 그 성주와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최근에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으로 그 로빈훗으로 나온 로빈훗에서는 숀 커너리가 카메오로 출연을 했죠. 참 재미있는 그런 사연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이 로빈과 마리안, 이 중에서 러브 테마 한번 들어보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늘 혼자 여행을 한다는 대전의 이성진 씨. 그런데 요즘에 기차를 같이 타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요. 그때 한번 이 음악을 이어폰을 서로 한 귀에 꼽으면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달콤한 음악이었습니다. 로빈과 마리안 중에서 러브 테마 들으셨어요. 남자 배우 중에서 덥수룩한 수염이 유난히 잘 어울린다고 하죠. 시온 코넬이. 그의 외모는 참 이상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새로운 빛을 발하거든요. 그 날렵한 007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중후한 그런 사나이의 이미지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는 이 중후한 멋을 최대한 살린 화제작들에 연이어 출연하게 됩니다. 존 맥티어넌 감독과 첫 인연을 맺게 됐던 붉은 10월, The Hunt for Red October. 이 영화에서 숀 코네리는 소련 잠수함의 함장을 맡았었죠. 또 지금까지 출연작 중에서 숀 코네리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들어했다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 최후의 성전. 이 영화에도 출연했고요. 또 그에게 아카데미 조연나무상이라는 큰 영광을 안겨주었던 Untouchables. 이런 영화들은 모두 주연, 조연 가리지 않고 아주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는 숀 코네리의 중후한 매력이 돋보였던 그런 영화들입니다. 자, 그러면 붉은 10월의 메인 타이틀 한번 들어보죠. Hymn to Red October. 영화 붉은 10월의 메인 타이틀 Hymn to Red October였습니다. 숀 코네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세련된 성격 배우로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후한 멋의 노배우가 없는 헐리우드에서 현재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함께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보이고 있는 노년의 배우이기도 하죠. 불멸의 용사 역으로 나왔던 하일랜더, 또 미셸 파이퍼와 사랑에 빠진 노작가 역의 러시아 하우스, 해군 장교로 나왔었죠. 프레시도, 그리고 장난스러운 늙은 도둑, 패밀리 비즈니스. 뭐 이런 영화들이 최근에 출연한 영화들입니다. 이렇게 그가 쉬지 않고 화면에 등장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뭐 딴 게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배우보다도 배역에 맞춰서 변신하는 힘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감독들은 항상 그를 찾고요. 붉은 10월에서 이미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 존 맥티어넌 감독. 그가 메디슨맨의 대본을 읽자마자 숀 코네리에게 달려갔다고 해요. 열대우림 속에서 실험용 약품 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고독한 싸움을 벌이는 양리학자가 가진 그 지성, 그리고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글에 매달리는 등 그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하는 강인한 체력,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조건을 동시에 가져야만 되는 노박사 역은 숀 코네리 외에는 소화할 배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만큼 그는 감독들에게는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배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간의 내면을 연기하기보다는 절대 절명의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그 터프한 액션 스타로, 또 중년에 들어서서는 인생의 멋을 아는 그 중후한 남자의 매력으로, 그리고 요즘은 완고하고 늠름한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숀 코네리. 지금도 수십 편의 시나리오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그의 커다란 체구를 스크린 안에서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개봉됐었죠. 러시아 하우스. 이 영화에서 숀 코네리는 노작가로 나와서 모스크바에 사는 젊은 여자 미셸 파이퍼와 사랑에 빠져서 결실을 이루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는데요. 이 영화의 원작은 그 영국의 유명한 탐정 소설가 프레드릭 포사이스라고 하죠. 자, 러시아 하우스에 삽입된 패티 오스틴의 노래 들어보죠. Alone in the World. pretend we're alone in the world, and that we're safe from the storm. 영화 Age of Innocence 중에서 아처가 엘렌의 장갑 단추를 풀고 살짝 드러난 피부에 키스하는 장면에 매료돼서 올겨울에는 그 단추 달린 장갑을 꼭 하나 사야겠다고 하시면서 편지에 서두를 끊으신 광주 북구 두암동의 양재영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원제는 막싱 헬레나 중에서 레니 크라베츠의 노래였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노래 제목이 너무 이상해서 한번 앨범 안에 있는 설명서를 조금 보니까 내부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눈물도 그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하나는 it, 하나는 고통이었고 it 하나는 cry였습니다. 자, 서울 강남구 대치 2동의 이순옥 씨, 그리고 오늘 또 편지를 보내주신 대전 가양동의 노라 씨. 해방된 여성인가 봐요, 노라 씨. 그리고 최재철 씨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이금란 씨, 전용진 씨께 인사드리면서요. 오늘 마지막 곡 되어드리겠습니다. 뉴욕 스트링 쿼테이시 연주하는 뮤지컬 캣스 중에서 메모리. 자, 여러분 오늘도 자 기억해 주시고요. 홍동식 PD도 기억해 주시면서요. 편한 잠자리 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